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로마서 3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송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500장 무리의 생명줄을 던지어라 같이 찬송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제와 같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고 이제 오늘 로마서 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이 몇 번이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면서 로마서 3장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이 두 가지의 중심과 더불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요소가 됩니다. 모든 믿음의 법이나 율법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로마서 11장에서도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물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했지만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귀중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만민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존재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요 또 표현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죠? 29절에만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홀로이신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인식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의, 즉 복음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큰 혜택이 되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만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29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또 30절에서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로되 그 하나님은 온 백성,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 역시 이방인들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제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알아야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줄 알아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이웃의 하나님이시고 이시기도 하시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는 넓게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홀로 계시되 어떤 민족을 위하여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유일하시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되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의롭다함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만민에게 존재해 계시고 또한 그 만민에게 의롭다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좀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민의 하나님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더 부각했다면은 만민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사역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죠? 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어떤 역동적인 사역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을 받은 자라도 또는 율법이 없으므로 무할례 상태인 사람이라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쁘시지요? 하나님도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실 만큼 많이 바쁘십니다. 나만 바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바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일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한 의를 세우시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아들을 믿을 때에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사역을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모든 백성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펼쳐놓으십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역이 어찌 이 한 가지 정도이겠습니까? 그러나 의롭게 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의 사역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며 참되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며 참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성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은 만민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은 미쁘시며 참되시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서 상고해보았던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할 수 있느냐?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오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미쁘심과 또 참됨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그런 뜻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한 말씀을 또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량이라는 말은 즉 항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이 미쁘심과 참됨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사람들의 불의함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쁘시고 참된 성품은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량 즉 언제나 미쁘시고 언제나 참되셔서 당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미쁘심을 지키시고 언제나 참되신 분으로서 의로우심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언제나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의 하나님 되시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저희들도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쁘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오는 주의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